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과학기술조은당을 참관했습니다. 그들은 대동문 영화관을 비롯한 평양시 안의 영화관들에서 새로 나온 예술영화 우리집 이야기도 관람했습니다.